tucked up in your back pocket. 날 끌어당겨는 난 끌려가겠지. 어쩔 수 없단 듯 두 말을 걸겠지. 난 아끼지 않아 내 맘에 드는 건 고민 따위 없이 틈을 노려 쉽진 않겠지. 흔들려 넌 이미 뒤를 냈어. 나라는 사람이 궁금했어. 붉게 푸른 눈빛이 웃는 곳은 나의 lips. It's you and me 결국 갖게 될 테니 you got me good. Don't be so cruel. Yeah, I'll do what you want me to. 아무것도 아닌 Joker 해. 난 그 맘도 알아봐. And I love it, I love it. 깊이 속삭여 하나 둘씩 silhouette까지. So real, so true, so true. Keep me with you. In your back pocket, back pocket, yeah. Don't press rewind. 잠깐 잠깐 검색해 what's up 또 한참. 감히 나 너도 내 맘을 읽어. 어차피 다음을 우린 알아. Yeah, I'm confident that you need me. 이런 식의 그림은 몰아칠수록 빠져들어. 벌써 너도 날 원하지. 어디든 멀리 저 끝까지 둘이 이어가자 원하고 있어. 더 묻지 않아 더. Yeah. 더 깊이 속삭여 yeah. 하나 둘씩 실루엣까지. So real, so true, so true. Can be with you. In your back pocket, back pocket, yeah. Back pocket, back, back pocket. Say what? I go insane, yeah, I lose control. 흐릿해져 너와의 모든 건. Back pocket, back pocket, yeah. Back pocket, back. Jump. 이 거리 좁혀 벌어진 틈 이제 너조차 모르게끔 날 찾게 해. I'm over the stoop, yeah, yeah. Never going down till I get you. Ever ever 내가 돼줄까 너의 기쁨. 오늘 밤 uh-huh, uh-huh. Yeah 오늘 밤 uh-huh, uh-huh. In your back pocket, back pocket, yeah.